go. Say what? Hello, baby, shake it, baby. Come on, baby, take it to the top. We can't hello, baby, shake it, baby. Come on, baby, better make it pop. 두근대는 이 순간 난 널 바라봐. 내 꿈을 지켜준 건 너란 걸 알아. 혼자인 시간도 난 두렵지 않아. You know it. 모두 순간 힘이 돼. 넌 yeah, you make me dream. Every time 날 마주 보면 난 더 강해져 가. 지켜봐줘 baby, hold me baby. 손 절대 놓지 않게. 더 포기하고 싶은 날 또 일으켜줄래. 결국 사전에서 날 비춘 건 바로 너야. 꿈처럼 baby. Whole new world.